있습니다. 우리 비전 선언문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우리는부터 합니다. 시작. 우리는 언약으로 맺어진 하나님 나라의 시민 공동체로서 성경과 성령을 의존하여 전인적인 삶을 회복하고 사람다운 사람을 키우고 사랑의 이중계명을 실천하여 이 땅에 온전한 샬롬을 확대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온전히 이루어간다. 아멘. 우리 교회는 고향동의 마을교회로서 하나님 나라를 증거하는 그러한 공동체로서 이러한 비전 선언문을 갖고 있고 또 그것을 추구하고 있는 교회다라는 것을 여러분 잘 기억해 주셨으면 합니다. 여러분, 기독교를 소개할 때, 특별히 기독교 복음을 소개할 때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 그런 말을 하죠. 또 예수님을 믿으면 복을 받는다, 그런 말도 사용합니다. 예수님 믿으면 구원 받는다, 그 말은 달리 표현하면 예수님을 믿어서 그 영혼이 구원 받아 천국에 간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이고요. 또 예수님을 믿으면 복을 받는다라고 하는 말은 예수님을 믿으면 물질의 축복을 받거나 혹은 건강의 축복을 받는다, 우리가 보통 그렇게 이해를 하지요. 그래서 많은 성도들이 좋아하는 구절이 요한 3서 1장 2절이지 않나 싶습니다.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이 말씀이죠. 아마 여러분도 많이 아시고 또 좋아하시는 말씀이라 생각합니다. 영혼이 잘 되는 것, 그래서 영혼이 천국에 가는 것, 그리고 범사에 모든 것 잘 돼서 물질의 축복을 받고 또 육신의 강건한 그러한 복을 얻는 것, 그래서 이렇게 영혼이 잘 되고 물질 축복받고 건강의 축복을 받는 것, 보통 삼박자 축복이라 그렇게 부르죠. 삼박자 축복으로 기독교 복음을 소개하고 이해하는 것, 실제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구원은 이 삼박자 축복을 다 포함한다,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복을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시고 또 그것을 허락하시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사실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로 말미암는 이 기독교의 복음은 사실 이 세 가지를 훨씬 능가하는 것입니다. 아주 포괄적이고 훨씬 더 우주적이고 전인격적인 것이라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주일학교 때 찬송을 불렀던 것을 혹시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평강, 하나님의 구원, 이런 걸 말할 때 보통 이렇게 말하죠. 하늘보다 높고 바다보다 깊고 우주보다 넓고 큰 기독교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부활로 말미암아 허락된 기독교의 복음은 정말 그렇습니다. 하늘보다도 높고 바다보다도 깊고 우주보다도 넓고 큰 것이 기독교 복음이 갖고 있는 구원의 포괄성이고 또 우주적이고 전인적인 것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좀 막연하지요. 그래서 좀 더 세분화해서 말해보겠습니다. 우리가 구원받았다라고 할 때 성경은 적어도 두 가지 차원에서 이 말을 씁니다. 첫 번째는 법적인 차원에서 말을 하고 두 번째는 관계적인 차원에서 말을 합니다. 법적인 차원이라는 것은 무슨 의미인가? 우리가 구원받았다라고 할 때는 법적으로 우리의 신분이 바뀌었다라는 의미입니다. 어떤 신분이 바뀌었습니까? 구원받았다, 그리스도인이 되었다, 예수님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법적으로 죄인에서 무죄 인정을 받고 의인이 되었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모든 사람은 죄인이라 그렇게 말하죠. 모든 사람은 그 죄값을 치러야 하는 죄인입니다. 그 죄값이란 것이 무엇인가? 다름 아닌 죽음입니다. 모든 사람이 죽죠. 죽음에서 예외인 사람은 없습니다. 그런 점에서 그 죄값이란 다름 아닌 사형, 곧 죽음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미 모든 사람은 그 죄로 인해서 사형 언도를 받은 사형수와 같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점에서 모든 사람은 죽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실 때는 사람이 이렇게 죽지 않고 하나님과 영원토록 살도록 지으셨습니다. 그런데 모든 사람이 죽게 된 것이죠. 왜 그렇게 되었는가? 죄 때문입니다. 죽음이라는 것은 무엇인가? 인간이 왜 죽는가? 사람의 그 자신의 죗값을 치르는 대가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죽음은 그래서 형벌입니다. 모든 인간이 죄에 대해서 죗값을 치르는 형벌이 곧 죽음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은 가만히 두면 죽습니다. 죽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곧 인간의 신분이 죄인이라고 하는 증거입니다. 그리고 그 죽음은 바로 사형수로서 이제 그 형 집행이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증거입니다. 그것이 바로 죽음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죄인의 신분에서 무죄 선언을 받은 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이 죽음이라고 하는 죄의 값, 그 형벌에 대해서 무죄 선언을 받은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구원받았다라는 말을 달리 표현하면 원래 사람은 사형수로 그 죄값에 대한 죽음으로 지불해야 하는 그런 존재인데 이제 그 죽어야 하는 신분에서 법적으로 완전히 해방되었다는 뜻입니다. 무죄에 방면되어서 자유인이 되었다는 것이죠. 더 이상 죄에 대한 형벌을 지불하지 않아도 되는 죽음을 맞이하지 않아도 되는 그런 존재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죄인에서 신분, 의인으로 신분이 바뀌었다는 말이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죽을 수밖에 없고 죽어야지 그 죄값을 담당하는 사람이 인간인데 그 죄로부터 무죄 방면을 당했으니 이제 그로부터 그 사망으로부터 죽음으로부터 해방되어서 자유인이 되었으니 이거보다 기쁜 소식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서 복음입니다. 여러분 한번 자신에게 물어보십시오. 여러분이 만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믿고 받아들이셨다면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의 인생의 주인으로 주님으로 영접하셨다면 여러분은 법적으로 의인이 아니라 죄인이 아니라 의인이 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혹 그 사실이 아직 받아들여지지 않는 분이 계시다면 머지않아 받아들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분명한 것은 여러분이 오늘 이 예배의 자리에 나온 것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하나님의 그 크신 섭리와 사랑 가운데 여러분 안에 여러분과 더불어 그 놀라운 역사를 하나님의 그 구원의 복을 주시려는 섭리의 손길이라는 것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말하면 여러분 중에 혹 이렇게 반문하실 분도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무슨 소리냐? 예수님 믿는 신자들도 죽지 않느냐? 구원받았다는 말이 사형수로 무죄 방면되어서 이제 죽음으로부터 해방되었다라고 말을 하는데 아니 예수님 믿는 사람들도 다 육신의 죽음을 맞이하지 않느냐? 그러니 그게 무슨 말이냐? 죽지 않는다는 말이 자유케 되었다는 말이 구원받았다는 말이 도대체 무슨 말이냐? 이렇게 반문하실 분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맞습니다. 신자도 육신의 죽음을 맞이합니다. 하지만 그 죽음은 다르죠. 신자의 죽음은 죄에 대한 형벌이 아닙니다. 죄에 대한 형벌이 아닙니다. 법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는 여느 죄인처럼 죄에 대한 형 집행을 받은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하이델베르크 교리문답을 함께 읽었죠. 그 42문이 바로 이런 질문이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는데 우리도 왜 여전히 죽어야 합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음으로부터 이기시고 그래서 그 죄 싹스로 그 죽음에 이르는 그 형벌로부터 건져주셨다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여전히 신자는 죽어야 합니까? 이렇게 질문하는 것이죠. 뭐라고 대답했습니까?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우리의 죽음은 자기의 죄값을 치르는 것이 아니며 단지 죄 짓는 것을 그치고 영생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신자의 죽음은 죄값을 치르는 형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뭐라고요? 죄를 짓는 것을 더 이상 행하지 않고 그 죄 짓는 걸 그치고 그리고 영생이라고 하는 그 놀라운 축복에 들어가는 첫 시작이, 첫 관문이 바로 신자의 죽음이라고 성경은 이렇게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신자에게 육체의 죽음은 더 이상 죄값을 치르는 형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영원한 생명으로 들어가는 관문이다라는 것입니다. 첫 시작을 무엇으로 시작하는가? 바로 육신의 죽음으로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신자의 죽음은 연후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는 사람의 죽음과 모양은 비슷할 수 있지만 그 신분이 근본적으로 다르다는 것입니다. 저주가 아니라 영원한 축복으로 들어가고 영원한 축복을 시작하는 첫 출입문이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 사실을 잊지 말고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1장 25절에서 오늘 제가 예배를 시작하면서 함께 읽은 말씀이죠. 지난주가 부활주일인데 부활주일은 지난주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매주마다 부활주일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그날을 초대교회 성도들은 주일로 삼고 그들의 안식일로 삼아서 매 주일마다 하나님을 예배했던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기 때문에 그 부활을 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재림하실 것을 믿으면서 부활 신앙을 갖고 매 주일마다 예배를 드렸던 겁니다. 예수님께서 육신의 죽음을 맞이하기 전에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요한복음 11장 25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이렇게 말합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자의 죽음은 그것이 연후 그리스도를 모르는 사람의 죽음과는 달리 영원한 생명으로 들어가는 관문이기 때문에 죄에 대한 형벌이 아니기 때문에 여전히 그 신자는 육신의 죽음을 맞이했을지라도 하나님의 품 안에서 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영원한 그 생명의 출발점이 되는 것이 바로 육신의 죽음인 것이죠. 그런 점에서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예수님이 친히 말씀하셨습니다.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어떻게 된다고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육신은 죽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찌 예수님께서 이런 말을 하십니까? 무릇 살아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육신의 입을, 육신의 그 몸을 입고 있을 때도 살아갈 뿐만 아니라 비록 이 육신이 땅에 묻히고 그 영혼이 하나님 품에 안겼을 때에도 끊임없이 계속해서 하나님과 더불어 생명의 삶을 살아간다는 것이죠. 그래서 영원히 죽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하셨던 겁니다. 예수님이 그리고 말씀하시죠. 이것을 너가 믿느냐? 이것을 너가 믿느냐? 그리스도인은 바로 이것을 믿는 사람입니다. 이 신앙을 갖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 점에서 그리스도인을 두고서 구원받았다, 예수님을 믿는다 이렇게 말할 때는 법적으로 죄인에서 의인으로 그리고 죄의 형벌로부터 영원한 생명과 축복으로 옮겨진 그러한 사람인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또 성경이 우리가 구원받았다라고 말할 때는 두 번째 관계적인 차원도 말을 합니다. 관계적인 차원이라는 것은 무엇인가? 관계가 변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요한복음 10장 10절 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 말씀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을 친히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기 위해서 내가 왔다. 아니 그뿐만이 아니라 더 그 생명을 풍성히 얻게 하도록 하기 위해서 내가 이 땅에 왔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매주일 오후에 저와 우리 목사님들 그리고 우리 장로님들 안수 집사님들이 비전 나눔 모임을 갖는 걸 여러분 아시죠? 그 모임에서 저희가 책 한 권을 읽고 있습니다. 풍성한 삶의 기초라고 하는 책입니다. 그 책에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신자가 어떤 풍성한 복을 받았는지 그리고 그 풍성한 복을 어떻게 누릴 수 있는지에 대해서 소상하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풍성한 삶을 말할 때 그 풍성한 삶은 네 가지 관계에서 경험될 수 있다라고 가르칩니다. 1차적으로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복을 누릴 수 있고 그리고 자기 자신과의 관계에서 복을 누릴 수 있으며 그리고 공동체 안에서 더 나아가서는 세상과의 관계 속에서 균형 잡힌 삶의 복을 누릴 수 있다라고 성경은 강조합니다. 여러분 그림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그림을 보시면 작은 원 안에 나가 있죠. 그 나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더 큰 원 안에 있습니다. 바로 신자를 두고 이렇게 표현한 것입니다. 나는 그리스도 안에 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 즉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받은 사람, 이 사람은 네 가지 관계에 변화가 일어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니, 일어나야 된다는 것이고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위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변화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옆으로는 자기 자신과의 관계에서 변화가 있고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서 변화가 있고 그리고 세상과의 관계에서 변화가 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을 때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선사하고 싶은 삶의 모습이 있는 겁니다. 그 모습이 어떤 것인가? 바로 저 그림으로 대변되는 삶의 모습입니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신자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뿐만 아니라 그 하나님과의 관계를 기초로 해서 자기 자신을 하나님이 자신을 보는 방식으로 성경의 그 시각으로 볼 수 있는 안목을 갖는 것이고 더 나아가서는 주변 사람들과 건강한 관계를 맺는 것입니다. 가족 간에 또 친지 간에 또 직장이나 또 학교나 이 세상 속에서의 삶의 현장에서 건강한 관계를 경험하고 누리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는 자신이 처한 그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삶의 몫을 감당하면서 그 주신 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것, 이렇게 균형 잡힌 의미 있는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리스도인 신자에게 선사하고 싶으신 균형 잡힌 삶의 모습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도 평안과 기쁨을 누릴 줄 알고 자기 자신을 세상의 기준으로 보지 않고 하나님이 나를 보는 그 시각으로 바르게 볼 줄 아는 안목을 갖고 자신을 기뻐하고 가족 간에 또 친구 간에 주위에 있는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공동체 안에서 서로서로 건강한 관계, 조화로운 관계, 서로를 세워주고 격려하고 사랑하는 그러한 관계를 맺고 그 안에서 기쁨을 누리는 그러한 모습, 더 나아가서는 이 세상 속에서 이 고통과 아픔이 가득한 이 불의와 부정의가 가득한 세상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사랑을 경험한 자로서 사랑을 나누고 사랑을 실천하는 이러한 모습으로 건강한 삶의 모습을 이루어가며 의미 있는 삶을 사는 것,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선사하고 싶은 삶의 모습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비전 선언문에서 우리의 교회가 이 땅에 이 지역에 존재하는 궁극적인 목적을 우리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우리 비전 선언문의 맨 마지막 문장이죠. 이 땅에서 온전한 샬롬을 확대해 나가고 하나님의 나라를 온전히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 교회가 이 땅에 있으면서 그것을 행하고자 하는 궁극적인 목표로 그렇게 삼고 있습니다. 그것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나타나야 하는가? 우리의 바람은 이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의도하신 그 풍성한 삶이 우리의 육체적인 건강, 앞서 말씀드린 그 삼박자의 그 육체적인 건강을 포함할 뿐만 아니라 여러분 우리의 정신 건강과 또 우리의 영적인 건강에 있어서도 전인적인 삶의 회복을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풍성한 삶의 모습은 이토록 전인적으로 나타납니다. 우리의 영혼이 잘 되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이 땅에서 물질의 축복을 받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의 몸이 강건하고 우리의 정신이 우리의 마음이 건강하며 그리고 관계 속에서 기쁨과 또 평화를 누리는 그러한 삶입니다. 이러한 전인적인 삶의 회복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의도하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교회가 이 공동체 안에 사랑이라고 하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그 사랑에 우리가 반응함으로 그 사랑의 향기가 배어서 나올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용서하신 것처럼 그 용서의 향기가 그 능력이 우리 안에서 짙게 배어나올 수 있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온유하고 화평하고 또 우리에게 베푸신 그 하나님의 놀라우신 그 성품의 열매들이 우리 안에서 삶의 향기로 배어져 나오는 것을 우리는 추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있는 이 지역사회에서 이 공동체가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에서 다양한 모습으로 사랑을 실천하고자 하는 것이죠. 교회 안에서 그리고 교회 밖으로 우리는 우리가 받은 그 사랑을 우리가 적든 크든 그 사랑을 실천함으로써 우리 교회가 궁극적으로 존재하는 온전한 샬롬 그것을 우리가 맛보고 또 그것을 우리가 이제 우리 주변 사람들에게도 확산시켜 나가는 그러한 삶의 모습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의도하신 풍성한 삶이라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성경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았다라고 했을 때 이처럼 법적으로 의인이 되었고 또 영원한 생명의 관문으로 들어갈 수 있으며 더 나아가서는 이제 관계적인 차원에서 또 삶의 모든 영역과 관계 속에서 참된 샬롬과 평강을 맛보고 누릴 수 있다 이렇게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약속하신 그리스도 안에 있는 풍성한 삶은 앞서 말씀드린 삼박자 축복을 능가하는 것이죠. 영혼이 잘 되는 것, 물질 축복을 받는 것, 건강 축복을 받는 것을 훨씬 능가하는 총체적이고 포괄적인 삶의 평안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안타까운 건 뭡니까? 현실적으로 교회에 다니는 많은 사람들과 신자들이 기독교 복음이 약속하고 있는 그 축복을 충분히 그리고 풍성하게 누리고 있지 못하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또 한편으로는 기독교 복음이 약속하는 축복을 단지 영혼이 잘 되고 범사에 물질 축복받고 또 건강에 축복을 받는 것 정도로 축소해서 이해함으로써 많은 성도들이 신앙생활하는 데 있어서 성경이 강조하는 그 구원의 포괄적이고 전인격적인 그러한 풍성함을 놓치고 관심 받게 되는 그런 결과를 낳지 않나 싶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바로 이런 것이죠. 우리 신앙의 목표가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 신앙의 목표는 우리 자신의 인격과 성품의 문제에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누누이 우리가 어떠한 사람인가 그리고 어떠한 사람으로 살아야 하는가를 말씀하면서 우리의 인격과 성품을 이야기합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의 정신과 마음의 문제에 대해서도 성경은 말씀합니다. 인간에 대한 이해와 우리 마음의 문제, 우리 정신의 문제에 대해서도 성경은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뿐만이 아닙니다. 성경은 교회뿐만 아니라 직장이나 사회에서 다른 사람과 건강한 관계를 맺는 법에 대해서 이웃과 지역사회에서 이웃을 섬기고 지역사회와 더불어 살아가는 법에 대해서 강조하고 있죠. 더 나아가서는 대한민국 시민으로서 교양과 책임을 다하는 법에 대해서 기독교적인 소양과 실천이 무엇인가를 가르치고 있다 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놓치고 있고 또 신앙생활의 목표로 삼지 않는 그런 모습들이 있지 않나 싶습니다. 이런 것이죠. 앞서 말씀드린 풍성한 삶의 기초라는 책의 표현을 빌어서 말하자면 이런 겁니다. 많은 성도들이 기도를 드리고 예배를 드리고 교회 생활처럼 하나님과의 관계 맺는 데에는 익숙하지만 사람들과 관계를 맺는 데는 미숙한 거죠. 사랑하라는 말을 수없이 들었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척하지만 나를 싫어하는 사람, 아니 나를 묘하게 걸고 넘어지는 사람, 나를 계속 힘들게 하는 사람은 어떻게 사랑해야 하는지 모르는 것 아닙니까? 또 직업을 선택하고 돈을 버는 일, 하루 종일 대부분의 시간을 보내는 학교, 직장, 일터에서의 생활의 그 의미를 찾는데도 우리는 미숙하지 않습니까? 교회 오면 성경 이야기를 많이 듣기는 하지만 우리는 정작 많은 시간을 보내는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지혜나 경험이 부족하지 않습니까? 고향제일교회를 담임하는 목사로서 여러분을 향한 저의 바람이 있다면 이것입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이 고향제일교회에서 신앙생활함으로써 성경이 가르치는 바대로 그리스도 안에서 풍성한 삶의 면모들을 여러분이 실질적으로 그리고 다양하게 알아가고 배워가고 또 체험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풍성한 삶의 다양한 면모들을 영혼이 잘 되고 또 물질 축복받고 또 건강에 복 받는 것, 그 이상으로 성경에서 우리에게 말하는 우리 삶의 전체에 관해서 포괄적으로 전인격적으로 약속하고 또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 나라의 그 복음에 기초한 균형 잡힌 삶, 그 삶의 토대들을 여러분이 바로 세우고 또 이 공동체 안에서 그것을 실천하고 또 그것을 함께 맛보고 또 그것을 이 지역사회에서 이루어감으로써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이 구원의 이 풍성함이 막연하고 그저 뜬구름 잡는 이야기가 아니라 여러분의 삶의 실제 속에서 현실 속에서 경험되고 여러분이 살아가는 삶의 현실마다 그것을 체험할 수 있는 그런 모습, 여러분이 그런 신앙의 목표를 갖고 그렇게 신앙의 경주에 가시기를 보는 것이 저의 바람입니다. 앞으로 저와 목회자들은 지금까지도 그렇지만 앞으로도 계속해서 여러분이 그런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필요한 도움을 드리기 위해서 사역과 훈련들을 계획하고 진행할 것입니다. 여러분께서 이 모든 사역과 훈련들에 다 참여할 수는 없지만 그러나 여러분의 신앙의 목표에서 단지 내 영혼이 구원받는 것 그리고 내가 물질 축복받고 건강 축복받는 것 이외에 여러분의 인격과 성품에 있어서 여러분이 살아가는 그 삶의 그 자리에서 사람들과 관계 맺는 것에 대해서 그리고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사람이라는 것을 여러분의 학교나 직장이나 일터 속에서 어떻게 표현해 나가는지 그것을 여러분의 신앙의 목표로 삼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이 지역사회와 이 나라에서 내가 기독 시민으로서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어떻게 하나님께 응답하면서 사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이고 그리고 그것이 나에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사는 그 균형 잡힌 삶을 누리는 것이며 더불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그 구원을 함께 나누며 라다의 사명을 이루어가는 것인가 그것을 여러분의 신앙의 목표로 삼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울러 우리 교회의 여러 지도자들 또 여러 기관들 여러 부서들 또 사역팀을 섬기는 재직들 그리고 모든 성도들이 우리 교회가 이 땅에 있어야 될 그 궁극적인 목표를 분명히 하고 그리고 그러한 사역을 각기 다양한 은사와 방법과 협력과 기도와 또 말씀을 통해서 함께 협력해가고 이루어갈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 하나님께서 고향 제일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증거하는 그러한 충성된 교회라고 하는 그러한 칭찬을 받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